떨어져서 다치니까 yeah. 엄마 말을 꼭 맞을지도 몰라 널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올라 두려움보다 널 향한 끌림이 더 크니까 불어라불담 더 커져가는 불길이기 약인지 속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꽃은 내 심장이 더 부어라 너는 기름 Kissin' while I listen I know but I miss him 중독을 넘어서 네 사랑은 crack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넘칠 수 없는 이 떨림